있어 봐도 삶에서 틀던 그날들 뾰족한 내 맘을 감싸놔준 널 그땐 스쳐갔어 언제부터였는지 너무 달라진 내 모습 가슴이 뛰는 게 자꾸만 멍한 게 그게 전부 너 때문이었나 봐 사랑인 줄 그땐 몰랐어 네가 내 맘속에 전부인 걸 몰랐어 너무 늦게 알아 이제야 내게 닿은 날 제발 제발 돌아봐 주겠니 차오르는 너 제멋대로 굴던 못난 나의 맘이 너로 가득 찰까 두려워졌어 사랑인 줄 그땐 몰랐어 네가 내 맘속에 전부인 걸 Thank you.